그냥 가시나 사랑한단 말도 없이 다시 온단 약속도 하지 않고 가시긴가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보고 싶어 눈물 나도록 내 맘 몰라주나요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나 혼자 좋은 건가요 수줍어 말 못하시면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잘 가요 또 오세요 당신만을 기다릴래요 다시 또 만나는 날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수줍어 말 못하시면 내 손 꼭 잡아줘